조선노동당의 리용들을 업이 받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승리를 향해 폭풍처럼 내달리는 각지 청년들의 힘찬 투쟁 속에 충정의 200일 전투 기간 수십 개의 대상 건설이 완공되고 500여 대의 설비 기대들이 청년호로 명명됐으며 4년, 3년, 2년분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가 1만 7천여 명이나 배출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